kabel kapatmamız lazım. Yani bankası şimdi kapatmamız lazım. Gayet hani...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고 함께 찬양하며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을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주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무더운 이 여름 날씨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교회가 함께하는 이 지역에, 이 시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 시간까지 수고하며 그 하루의 생계를 위해서 종이를 줍기도 하고 빈병들을 모으기도 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소망이겠으며 무엇이 그 기쁨이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참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누며 또한 그렇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상하는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들이 기뻐하는 계획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이곳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니 주님, 또 이 한 주간 우리는 힘겹게 살아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나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함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잘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히스기야.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주님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The meaning of Hezekiah, the strength of the Lord. 히스기야라는 이름의 뜻이 주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라고 하면 성경에서 여러분 떠오르는 것들이 뭐가 있으시죠?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신 게 혹시 뭐가 있습니까? 히스기야.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뭐 15년을 더 살았다. 또 그 증거로 태양이 10도나 뭐 뒤로 물러갔다. 그리고 아수르 왕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가 기도했을 때 주의 천사가 수많은 대적을 물리치게 하셨다.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2 Kings chapter 18 verse 5 and 6. 우리 열왕기하 18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옵니까? 아, 예. 앞에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님이 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하였는데 유다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그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 계명하신 계명들을 준수하였다. 아멘. 자리에 앉아 앉으시겠습니다. He kneeled to God when he met several problems in his life. 히스기야 왕은 그의 삶 가운데 여러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늘 무릎을 꿇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영상 하나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국의 역사가 얘기해 주지 않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책,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서는 말해주지 않은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3.1 만세운동은 한국 기독교가 일으켰었고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은 그들의 믿음, 이 신앙에 의한 고백에서 움직였었고 독립을 위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헌신, 땀과 눈물, 희생, 교회 파괴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가장 핍박받는 교회들은 신사참배를 하는 자리까지 가야 했었고 왜냐하면 일본의 가장 큰 적이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회복에 대한 의지, 이스라엘의 그 70년 포로 생활에 대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가르쳐졌었기 때문에 이 땅의 독립을 위해서 교회가 헌신하였지만 한국의 역사는 교회를 지우고 독립운동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세운동을 위해서 민족의 뭐 지도자가 모였다라고 했을 때 그들의 대부분은 목회자의 아들과 소수의 목사님들이었죠. 물론 한 분의 승려도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의 분들도 있었지만 그렇게 이 땅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주간 우리가 보냈던 광복절이었습니다. 먼저 몇 가지 안내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토요 영어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엔나 선생님 또 그레이스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계속 잘 참여하고 있고 그 아이들이 영어를 통해서 또 성경을 배우고 또 공부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이긴 하지만 우리가 기회가 되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호주나 미국이나 조금 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열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가 9시 반 오전에는 그전 매월 마지막 주에 했던 것처럼 우리 명량 성경 퀴즈 있습니다. 범위는 우리 청소년 바이블 타임 범위대로 하고요. 역시 여러분 팀으로 해서 우리 골든벨 성경 퀴즈 있습니다. 다음 주일날 오전은 우리 매월 마지막 주 우리 셀리더님 설교 말씀 있습니다. 우리 소망 셀리더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오후는 우리 행복 모임 구호대회 있습니다. 2부 예배 때 있고요. 자 우리 팀이 다 나눠져 있죠. 그 팀별로 하시고 상금 있습니다. 상금 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하죠. 상금이 있습니다. 자 우리 행복 모임은 9월 첫째 주부터 우리 10주간 또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복을 나누고 전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어 토요 영어 학교에서 같이 공부했었습니다. 이때는 우리 아담과 그 이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 시대 때 겪어 했었던 비극 중에 하나는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가 그때 멸망하고 사라집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의해서 정념을 당했던 것처럼 나라를 빼앗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는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히스기야가 다스렸던 그 유다라고 하는 곳은 사실 그렇게 큰 땅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같은 민족이 갈라지긴 했지만 북쪽의 나라는 이제 사라지고 없어진 것입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히스기야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한 뒤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결국은 그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에서는 그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지만 아수르가 멸망했던 이유는 히스기야 때문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제국 아수르가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었고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이사야가 바로 그 동시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을 치실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아가서 그 수만 수천의 아수르 군대를 쳤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벌 때문에 그 밤에 급격하게 그 나라가 약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왕도 살해되어서 죽게 되고요. 그래서 이 아수르라는 이 제국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아 급격하게 힘이 약해져 버려서 아수르가 다스렸던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그 작은 나라에 의해서 결국 아수르 제국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수르가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그런 아주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한 문장입니다. 유다 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히스기야의 그 무엇이 유다 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을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갖기자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10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10분의 시간을 드리고요. 여러분 혼자 하지 마시고 바로 여러분 곁에 계신 분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9장 7절에 있는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나가시면서 왜 유다왕 가운데 전에도 후에도 히스기야 같은 왕이 없었을까? 라고 하는 이유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10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상의하시면서 같이 한번 말씀 나눠보시면서 제 질문은 이겁니다. 왜 성경은 히스기야를 가리켜 유다왕 가운데 그 전에도 후에도 그런 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같이 상의하셔야 됩니다. 같이 상의하셔서 그 답을 하나 이상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8장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7절 말씀까지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상의하시면서 자 1분 지났습니다. 벌써 Sister, this is my question. Bible said, after him was none like him among all the kings of Judah, nor who there were before him. So why? Why before and after others none like him? So why? So we can find the reason. The 2 Kings chapter 18 verse 1 to chapter 19 verse 7. So we have to find the reason. Why Bible said none like him before and after? You can talk each other, the brother Bobby and Jericho, it's okay. So we have to find the reason. So why?19장 7절까지 읽어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5. I give 10 minutes. 10 minutes. Sister, you share the answer, Brother Bobby and Brother Jericho and your husband. Mm-hmm. 같이 얘기하시면 찾아보십시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7 minutes, 7분 남았습니다. 지금 한 5개 정도 그룹이 지금 생겼는데요. 제가 각자 그 그룹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찾으셨던 답이 무엇인지. 여러분 각자 그 그룹 안에서 찾으신 거 한번 대화해 보시고 확인해 보십시오. 어, 진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5분 남았어요, 이제. 응. 위에 차? 네. 또 돼 있어요. 찾았으면 그 그룹 안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 이상, 하나 이상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하나 이상. 4분 남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찾는 게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그걸 찾는 게 중요합니다. 2분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갔습니다. 2분 지금 나 안 누르고 있어. 뒤에? 왜? 뭐야? 뒤에는 왜 자꾸 그 다니고 있지? 자, 끝났습니다. Time up. Time out. 자, 이제 한번 여름 찾으셨던 이유들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왜 성경은 히스기야 왕을 가리켜 유다 왕들 중에 그 전에도 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자, 우리 여기 첫 번째 그룹 찾은 답이 뭡니까? 18장 6절 7절. 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 내용을 정리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요약하면 뭐죠 그게? 그러니까 주님에게 무조건 순종하고, 예, 계명을 지키고, 예, 예, 순종하고 계명을 지켰다. 지켰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항상 함께하고, 함께하고, 예, 늘 성공했다. 예. 자, 계명을 지켰다, 뭐 함께했다, 순종했다. 그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 뭐 누구는 함께 안 합니까? 누구는 뭐 함께 안 하고 있습니까? 예. 자, 자, 이렇게 wait. 자, 우리 그 다음 그룹 찾은 답이 뭐죠? 예,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하면. 자, 한 문장 딱 정리하면 뭐죠? 그래서 모르겠으면 읽으세요. 정리를 못 하겠으면. 그러니까 그 말씀의 핵심이 뭐야? 핵심. 오늘은 환난의 날이다. 환난의 날이라서 그 전과 그 후에 그런 왕이 없었다. 네, 아닙니다. 자, 우리 이제 그 다음 그룹. 자, 찾으신 답이 뭐죠? 그 아수로 왕이 그 망하게 된 이유. 아니, 아닙니다. 일단 지나갔습니다 지금. 예. 네. 예. 아, 우상 숭배를 제거하였다. 아, 상당히 중요한 답입니다, 이거. 예. 점수로 치자면 100점 만점에 95점입니다. 예. 근데 5점이 부족하죠. 5점은 좀 이따 볼 겁니다. 다른 분들 다 바꾸시면 안 됩니다. 자, 자, 그 뒤에 그룹 뭡니까? 자, 상민이. 찾은 답 뭐예요? 찾은 답.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아, 하나님을 신뢰하였다. 오케이. 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 아, 정직하였다. 왜냐면 다윗과 그게 분명 세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주시기에 정직하였기 때문에. 네, 정직하였기 때문에. 전후로 이런 말이 없었더라고요. 그 정직함에서도 예. 네. 제도 보면 이사야의 충고를 구하는 쪽에서도 많이 들을 거라고 했지만 이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긴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히스기야는 정직한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였다. 예. 95점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아니, 그 중요하기는 한데 뭐 한 90점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답은. 자, 우리 이쪽 그룹 찾으신 답이 뭐죠? 아, 우리도 흘리석했거든요. 18장 3절 4절 5절. 예, 그러니까 정리하면 네, 한마디로 사모님 말씀 주신 거나 마찬가지를 찾았는데 모든 우상 숭배를 다 제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합당하게 살았고 네. 다 깨뜨리고 뭐 예. 그 산산 조각을 내고 예. 그래 주님 것에 합당하게 살기 때문에 전에도 후에도 그런 마음이 없었다. 아, 합당하게 살았다. 오케이. 다 우상 숭배를 깨뜨리고 예. 다 조각조각 다 내리고 예. 그것도 한 90점쯤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스터 로에나, what is your answer? So my answer, because he is a king, usually if you are a king, you need to make your own commandments of this, because you are a king. But in Hezekiah, he used his commandments that he followed before Moses. Yes. And God with him. And he always gets strength from the Lord. Yes. 왕으로서 뭔가 명령권을 쥐고 있는데 그는 자신이 그것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줬던 말씀을 따라서 살았고 항상 주님 앞에 이렇게 곧게 나아갔다. 사실은 여러분 했던 답이 크게 보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I found to listen. 제가 두 가지 답을 찾았는데요. Why? 라고 하면 He went into the house of the Lord. 그가 주님의 성전으로 항상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했던 답과 사실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환난에 겹쳤을 때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죠. The most noble quality of Hezekiah was that he relied on the Lord as his exclusive hope in every situation. 그러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함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Yes. 함정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말은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해야 돼. 그건 틀린 말이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그 역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실 포괄적으로 알맞은 답은 유암철 병님이 이미 하셨는데 제가 그게 원하는 답이 아니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를 항상 추상적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믿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추상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 그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믿음을 가져야 돼. 뭐 열심을 내야 돼. 이건 전부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히스기야 왕이 전에도 후에도 그와 같은 왕이 없었던 이유는 아닙니다. 어려움을 닥쳤을 때 우리는 하늘 앞에 나아갑니다. 아 그렇죠. 히스기야 왕이 아니라 나의 경우를 봐도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자 그전까지 사실 나는 예수 제대로 안 믿었습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기는 했는데 흔히 하는 말로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지만 사실 나는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지금 큰 문제를 만난 겁니다. 뭐 직장의 문제, 진로의 문제, 가정의 불화 내가 열심히 해봤는데 해결이 안 돼버렸습니다. 이 문제가 내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겠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가 정직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아 그래 성경에 보니까 회개하라고 했지. 아 주님 내가 나의 죄도 회개합니다. 내 용서해 주세요. 제가 서원도 있네. 주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서원 헌금으로 뭐 서원으로 뭘 하겠습니다. 막 우리가 합니다. 근데 문제는 수많은 유다의 왕들도 그건 했다는 거죠. 여러분의 답들 가운데 90점, 95점을 받던 답들이 우상의 제거 말씀해 주셨는데 성경을 찾아보면 수많은 유다의 왕들도 물론 많은 이들이 여전히 우상을 섬기긴 했지만 어떤 왕들은 우상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상 제거가 100점짜리 답이 되질 못했던 겁니다. 무엇이 히스기야가 유다 왕들 중에 그 전에도 후에도 그와 같은 왕은 없게 만들었는가? 주님의 성전으로 가는 것은 답입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합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정말 중요한 답. When you met problem in our life, then we went into the house of the Lord. Yes. But we have to find the most important something. 가장 중요한 우리가 발견할 것은 그가 산당을 헐어버렸다는 것입니다. He removed high places. Why? He tore down all of the wicked high places. nobody removed high places. Nobody. He is the only one. 성경에 찾아보시면 히스기야 왕 외에 어느 누구도 산당을 헐어서 무너뜨린 왕이 없었습니다. He is the first and last king. 그가 첫 번째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자, 그럼 산당이 뭡니까? 영어 성경에는 그냥 높은 곳에 지어진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산당은 그냥 그런 곳이 아닙니다. The high place for the worship center. But contrary to the word of God. 이 산당이라고 하는 곳은 예배를 드리는 중심의 어떤 공간이었습니다. 아니,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 산당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지어졌던 것이 산당이었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수많은 산당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회개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눈물로 지새우며 누군가는 뭐 일천번제로 누군가는 뭐 헌신 뭐 무슨 헌신으로 누군가는 또 서원헌금 무엇인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 약속하게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문제는 수많은 왕들도 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히스기야만이 산당을 헐어서 무너뜨렸습니다. 그 산당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산당을 허락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나의 방법, 나의 스타일, 내가 원하는 것, 혹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데 우리 교회가 원하는 스타일,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방법, 혹은 하나님을 섬기며 믿지만 목사님이 설명해 주시는 그대로,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어떤 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그건 산당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아무도 왕들이 산당을 무너뜨리지 않았을까? 바알의 신상, 아세레 상을 찍어서 무너뜨리는 왕들은 있었지만 왜 아무도 산당을 무너뜨릴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왜? 산당은 예배드리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을 허용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산당은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따라서 예수를 믿습니다. 누군가는 목사님들을 따라서 예수를 믿습니다. 누군가는 교단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단의 스타일대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말씀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틀렸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잘못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교단이 틀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깊은 고민들, 우리 믿음의 그 아주 열정들, 주를 향한 사랑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근거하고 있냐는 것이죠. 이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단적으로는 연합오순절 교단인데 우리는 이 교단의 가르침을 따라가며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작은 타협도, 작은 문제도 그것이 때로는 기독교적이다라고 하여 우리 안에 허용하면 안 됩니다. 히스기야 왕의 탁월했던 점은 비록 그 공간,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도 사용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전 외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다른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는 과감히 그곳을 헐어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기독교 전통으로서 때로는 믿음 안에 우리 어떤 스타일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순간에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가장 심각한 산당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못하시면서 가지고 있는 가장 거대한 산당이 뭔 줄 아십니까? 나는 교회 다녀요. 우리 교회 안 다닙니까?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의 믿음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많은 이들의 대답이 예, 저는 교회 다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믿음에 대해서 물었을 때 왜 난 예수 믿습니다 라고 답하지 못합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습관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산당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의 종교를 물었을 때 우리는 너무 쉽게 교회 다닌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그것이 정말 나의 믿음을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절에 다니는 것과 교회 다니는 것이 도대체 뭐가 다르냐는 것이죠. 무엇이 다릅니까? 그것이 기도에 대한 산당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하늘 보좌를 흔들어 하나님의 뜻을 바꿔야지 그런 말을 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흔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흔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관대 하나님의 뜻을 바꾸며 하나님을 흔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주님, 이 문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해결되어야 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제가 1,000번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원 헌금을 하겠습니다. 제가 내 삶을 헌신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약속을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그건 산당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원함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건 우리의 모두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나 아버지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정직하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산당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스기야를 기억하면서 야 기도했더니 죽을 사람이 15년을 더 살았대. 뭐 태양이 뒤로 얼만큼 움직였대. 야 기도했는데 야 얼마나 멋졌으면 하필 그 시대에 선지자도 이사야냐. 얼마나 멋진 시대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하는 그 시대에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의 주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수많의 아수르 군사를 무찔러서 그 거대한 제국도 무너져버렸대. 우린 그런 얘기를 합니다. 히스기야는 산당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린 그걸 놓친다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 교단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면 거부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기독교의 전통이라고 불리는 그 무엇인가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과 부대낌이 있다면 우리 그거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 교회의 어떤 문화가 정말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부딪힌다면 이 문화도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제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전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틀렸다면 여러분은 과감히 제 말씀을 거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분을 허락해 주셨지만 여러분의 직분과 나의 직분은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와 은사와 직분에 따라 섬기며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교회의 머리가 목사라고 했습니까? 누가 교회의 핵심이 목사라고 가르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믿고 따를 전부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산당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탁월함은 산당을 무너뜨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비극이 계속됩니다. 산당을 무너뜨렸던 히스기야의 유다가 예루살렘이 북 예루살렘 나라가 멸망한 뒤에 정확하게 135년 더 유지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가 영원히 존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유다가 영원히 그 땅에 있으며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전쟁은 칼과 말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있음을 나타내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의해서 아수르 제국도 무너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비극이 계속됩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므낫세였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끌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으며 이스라엘 왕 아합이 한 것처럼 아세라 목걸이도 만들었다. 그는 또 하늘의 별을 숭배하고 섬겼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정직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의 탁월함은 산당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 없는가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셨던 이 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도사 난창호 선생도, 유관순도, 백범 김구도 그들의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한국 교회가 일제 시대 때 한국 교회가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부으셨던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 그 놀라운 축복들, 하나님의 은혜들을 대한 독립이 아니라 마치 요나에게 니느웨 성으로 찾아가서 그들의 멸망을 위해 알리라고 했던 것처럼 그 한국교회가 저 일본 땅을 위해 기도하고 저 일본 땅을 위해 아파하고 저 일본의 죄를 위해 회개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교회는 일본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신사 참배를 해야 됐었고 주님 앞에 그 믿음을 배반해야 했었습니다. 독립을 위해 총칼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으로 나아갔지만 우리가 겪어야 되는 그 대가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사 참배의 죄악이 지금 이날까지 한국의 기독교에 남아있습니다. 그 죄악의 뿌리가 각 교단에, 각 교회에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교회들이 정치하고 교회들이 그 뒤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산당들을 짓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날에 그 교회가 일본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고 핍박했던 니느웨였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갔던 요나처럼 40일 뒤면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라고 외쳤던 요나 선지자처럼 한국교회가 저 일본 땅을 위해 아파하고 도리어 원수를 사랑했었다면 세상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산당을 제거하십시오. 믿음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산당을 제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므낫세가 나옵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므낫세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 아직 걸어